발작 또 네 생각을 하고 있지 매일 밤 천국의 향기 맡아 날아올라 모든 게 완벽한 하늘이 바로 네 day day day day day day 둘만의 비밀을 만들어 보자 my babe babe babe babe babe babe 자연스레 난 널 리드하는 리더가 돼 사실은 널 보면 떨려 긴장의 날구도 버리게 만드는 매트 나만 보면 놀라 감탄해 너의 곁으로 어디든 달려가 Running, running 그래 나야 겁먹을 필요 없잖아 내 손 잡아 무조건 날 믿어 You know what I'm saying 그래 지금 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 터질 것 같아 너 때문에 지금 내 심장이 미친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너 때문에 널 좀 더 원해 I want it, want some more Yeah, 넌 내 무릎이 단단하게만 들어 유일해 이 한몸 바치고 풍요왕이야 넌 마치 면자가 다 필터 따윈 필요 없지 어쩌리가 나와 그 값은 감정 불가 너만 보면 놀라 감탄해 너의 곁으로 어디든 달려가 Running, running 그래 나야 겁먹을 필요 없잖아 내 손 잡아 무조건 날 믿어 You know what I'm saying 그대 지금 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 터질 것 같아 너 때문에 지금 내 심장이 미친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너의 그 미소로 내 깊은 한숨을 날려줘 지금 이 느낌이 저 하늘에 닿을 때까지